HUBS. Hub Site.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군산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입니다. 사고에 대한 설명과 조사 경위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6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게 될 대한극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한극장의 폐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올해 추석을 하루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과 전북소방 등은 인력 180여 명과 구조선 등 장비 29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해경들이 2시간 반 만에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숨지게 됐습니다.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충남 서천에서 출발해 사고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해당 어선이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어선이 석유 제품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고 시간대 항적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618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의 선장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선을 충돌한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무로의 상징인 영화관 대한극장이 오는 9월 30일 영업을 종료합니다. 대한극장은 1958년 개관해 올해로 66년이 됐는데요. 대한극장은 한국영화계의 산증인으로 1900여 개의 좌석을 갖추고 현재 위치인 서울 중구 충무로에 개관했습니다. 미국 유명 제작사인 20세기 폭스가 대한극장을 설계했는데요. 영화를 볼 때 빛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국내 최초의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극장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과 OTT의 성장에 밀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말 마지막 영화 상영을 끝으로 폐업하며 운영사인 세기상사는 대한극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 문을 닫은 단성사와 명보극장, 2015년 CGV의 운영권을 넘긴 피카디리와 2021년에 사라진 서울극장에 이어 끝내 대한극장까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어릴 때 대한극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게 생각난다며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배우 이재훈은 대한극장이 마치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소중한 공간이라며 폐업 소식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헙사이트에선 군산에서 어선 전복으로 3명이 사망한 사고, 그리고 오는 30일 66년 만에 폐관하게 된 대한극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헙사이트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들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엠바고입니다. 포르투갈어로 압류를 뜻하는 엠바고. 엠바고는 기자의 취재는 허용하되 일정 시점까지는 보도를 금지하는 매스컴 용어입니다. 본래는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서의 엠바고는 크게 네 종류로 나뉩니다. 뉴스로서 가치가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를 대상으로 보충 취재 필요 시에 취재원과 기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취재용 엠바고가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용 엠바고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은 예측하지 못할 때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사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받는 것이 바로 조건용 엠바고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도를 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엠바고입니다. 마지막은 외교 관례를 존중해 제외 공관장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관례적 엠바고입니다. 엠바고는 보도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기에 기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해당 지정일 이전에 사건에 대해 보도하거나 유출한다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이며 엠바고는 보도를 유예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다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엠바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이채령,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